이 세상에서 가장 그 머리가 그 거리가 어딘가 하면은 머리에서 어디까지? 손까지. 머리에서 손과 발. 왜냐? 머리에서 깨달은 게 손과 발로 행동에 옮기기가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평생 걸리는 사람이다. 머리에서 손까지 내려오는 거. 알았다고 다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행동에 옮겨야 되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깨달은 바대로 믿음이 자라는 대로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머리에서 손과 발로 빨리 옮긴 사람.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해 주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무명에 가까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죠? 뭐라고 소개해 줬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은 꼭 인사를 해야 돼요. 왜 인사를 해야 할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가르쳐줬다.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잘 소개해줬다.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최종민 집사님 그림도 어디서 잘 찾아와 보면 어? 시간은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잘 찾아와 하는 거 기가 막히네. 이런 걸 한번 사업 한번 해봐. 이거 괜찮아. 세례 요한을 보면은 천국 가서 인사하라고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일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어린 양 사건이 어떤 거예요? 무슨 절기? 유월절. 유월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우리 성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이 유월절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 희생을 내가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차이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나한테 효력을 발휘한 날. 그게 유월절이죠. 유월절 사건이죠.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 출애굽의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이. 이게 구약에서 어떤 분으로 예언이 되어졌어요? 메시아. 아시죠? 메시아. 너희 죄를 대속해 주실 어린 양의 희생의 징표. 예시되어진 것을 그것을 실현하실 분이 올 것이다. 그분 누구라고요?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래서 30년 동안 목수일 열심히 하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 공적 메시아 생애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이 저분이다. 저분이다. 그런데 저분이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명이었다. 집안도 안 좋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권세도 없고 외모도 안 좋고 볼품도 없고 없어.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머리. 기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정확히 제일 처음으로 신약에 와가 소개해 준 분 누구라고요? 세례요한 내주면 이제 알겠죠? 세례요한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인사하라 그랬죠? 커피 좀 커피 한 잔 대접해 주고 고마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인류가 빚졌어요. 세례요한. 우리 신앙이 이거죠. 이스라엘 유월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요. 그날이 정월 초하루 맞이했어요. 그날을 유월절 시작되어지는 날.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삶이 시작되어지고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시작되어지기 유월절.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모든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 받은 날. 그게 구원받은 날이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 메시지가 가장 큰 메시지예요, 사실. 그 세상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지 이 구원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구원 설교. 사실 이 구원 안에 여러 개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린 양의 희생은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적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감소되어져요. 갈수록. 우리 복음의 진수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아. 아멘.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신 거죠.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려고 보내주신 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분이다 했더니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죠. 아까 머리로 깨달았으면 빨리 행동에 옮겨라. 세례 요한 이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았던 메시아다.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로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할 거고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거고 집에 와서 회의도 한번 열어봐야 될 거고 가족 회의도 열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이다 그랬더니요. 두 명의 제자가 갑자기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명의 최초의 제자예요. 예수님 부르기 전에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냐? 37절입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지. 두 제자가 이 여기서 두 제자라는 것은 두 명의 이제 사람 누구의 제자였을까? 먼저는 세례 요한 제자였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입니다. 몇 명이? 한 명은 나와요. 한 명은 40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요한의 말을 40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 요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 안드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신앙 지식을 하나 또 알게 되는 거지.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라고? 안드레다.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보다. 누구? 안드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또 한 제자는 누구예요? 두 명이라고 했는데. 누굴까? 요한이요, 요한. 사도 요한, 이거 쓰는 요한 먹은 쓰는 요한. 이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메시아를. 뭐라고 소개해줬죠? 나는 이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높게 보였죠. 자기가 스승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분에 비하면 나는 뭐라고? 아무것도 이분의 신조차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난 이분의 종조차도 될 수가 없다.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사신을 따랐을 때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저분이 적어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예수라는 그 청년 소개해 주면서 저분이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 말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 어떤 생각 들어요? 세례 요한이 스승이 별 볼 일이 없어서 다른 스승을 택했다가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라 그만큼 세례 요한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줬다. 자기 스승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인 거예요. 대단하죠.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철저했다. 잘 가르쳤다. 제가 저분이 메시아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비웃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거 메시아다 그럼 믿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안 되죠. 그런데 사전 지식 없이 오히려 더 그렇지. 저분이다. 그런데 가만 모르게 메시아 같지가 않아. 뭐 없어. 뭔가 뭐 메시아라면 그래 뭔가 근거와 기반과 그 믿어줄 만한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사렛에서 목수 집안에서 살았어. 아무도 안 겪어. 대일에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만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어요. 그 증거가 그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버렸다.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약한 게 뭐냐?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기독교라고. 메시아 만났어요. 아직도 기다리는 게 나아요? 만난 게 나아요? 사실 뭐가 진리예요? 그렇죠. 메시아를 만났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늘 메시아를 만났어요. 성경도 신약본 메시아가 오셨잖아. 메시아 오셨죠? 믿습니까? 아직도 기다려요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게 메시아예요? 기독 오신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오셨다. 이거 누가 증거해 줬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는데 최초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생겼죠. 누구? 몇 명? 누구? 요한. 주님을 만나기 이전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난 날 생일이 중요하잖아. 어쨌든 태어났잖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이 세상 그 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느냐 뭐 별의별 의미 뭐 무의미하게 보내고 뭐 그러는데 생일 중요하 태어난 거야. 태어난 날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날이 있다. 예수를 만난 날, 메시아를 만난 날, 영적으로 만난 날. 이 나라는 엄청 중요해. 여러분 잘 몰라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 날을 지정하셨어. 여러분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날은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가 이렇게 중요한 날이에요. 삶에 치여가지고 육신적 삶에 치여가지고 그 뭐 그날의 중요성과 의미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그게 엄청나게 얼마나 우리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날 어떤 날 죄사함을 받은 날이라고 메시아를 만나 자 이 메시아를 이렇게 만났어 이들이 메시아를 만난 축복 복을 누렸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줄을 잘 섰습니다. 줄 잘 섰습니다. 누구 줄을 섰어? 그렇지. 인생은 줄 잘 서야 돼. 군대 가면 뭐라 그래요? 뭐 잘 서야 돼?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는 게 복이에요. 줄 잘 서면은 편안하게 군대 생활할 수가 있고 자리도 올 수 있어요. 뭔 맨날 줄 쓰자 모여라 해놓고 하면 이 줄은 쉬고 이 줄은 뛰갔다 와. 요즘 이 줄까지만 먹고 이 줄은 삽 들고 뭐해? 뭐 이거예요. 불평할 수 없죠. 원망할 수 없어요. 무슨 죄예요? 죄면 죄라면 줄 잘못 선지. 복이면 무슨 복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줄 잘 썼어 지금? 아직도 아멘 안 하시고 줄 잘 서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줄 잘 써야 돼. 그럼 내가 선 줄이 잘 서느냐 안 서느냐 이걸 어떻게 알면 돼? 아는 방법 가르쳐 줄게. 내가 서 있는 곳에 맨 앞에 누가 서 있느냐 그거 알면 돼. 그렇죠. 저 그림도 잘했어. 잘했어. 근데 그 밑에 뭐냐면 또 있어. 응? 그건 아니야? 못했어. 그건 안 했네요. 내가 서 있는 맨 앞에 누가 서 있느냐가 중요해. 가만 보세요. 맨 앞에 누가 서 있느냐. 내가 선 줄이 내 미래를 결정. 여러분 누가 맨 앞에 서 있어? 정말이에요? 에? 예수님 맨 앞에 서고 가면은 지옥길이에요? 그게 천국길이에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 패배하는 길이에요? 잘 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뭐 걱정해요? 줄 잘 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그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줄 잘 섰는 예수.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그가 뭐 석청을 먹었고 약대 토로솔 뭐 입고 광야에서 막 그렇게 살면서 막 뭐 카리스마적인 어떤 뭐 일을 했다 모습을 보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따랐더니 그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다. 그게 세례 요한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했던 모습이 훌륭해? 그 남다른 어떤 그 행색을 하고 다녔던 게 그게 특이하고 그게 좋았던 거예요? 아니죠. 그를 따랐더니 그가 메시아께로 인도해 줬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부모가 할 일은 여러 가지 있겠죠. 영양적으로 잘 공급해줘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줘서 그 다음에 지네들 소질과 소양을 알고 그 일을 달란트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거, 뒷받침해주는 거, 그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 돼. 부모 할 일. 그거 하면은 부모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한 거.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내 자녀 내 줄을 잘 섬겨. 그거 해줘. 그거 하지 못했으면 기도해. 기도해. 뭐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목사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해요. 지금까지 그 일을 했어요. 남달리 설교에 대한 저는 자부심도 있고 애착도 있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진짜 노력 많이 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성도 목사들이 없겠지만은 예서 어떤 분이 목사님 삶을 보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저는 설교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삶을 보고 하시는 분은 그 삶을 보고 해줄 수 있는 목사 만나면 삶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져. 내가 할 일은 그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삶 자체가 형편없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세례를 쫓은 게 아니라 그가 메시아께로 인도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해서 메시아. 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면 돼요. 저는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안 그러셨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알았잖아. 하나님 알면 하나 예수님 알면 예수님 제자가 되잖아. 예수님 알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도 중요하지만 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했잖아.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 복음을 알아야지. 안다 이런 얘기를 제발 행함이 없는 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아요. 제발 좀. 안다는 거죠. 행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어요. 상당한 과정, 발전이에요. 자, 어쨌든 자, 가봅시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일.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이유가 나옵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 누구 뭘 하고 그의 말을 누구 말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 말을 들었어. 말씀 듣는 거예요, 이제.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누구의 말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초상철을 지고 하는 어린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어제도 했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했죠.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전에도 했어. 어제는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 오늘 중요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오늘 또다시 세례 요한이 또다시 그 말을 하자 어떻게 했느냐? 반응을 했어. 말하자면 은혜를 받았어. 말이 무슨 얘기냐? 어제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까지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또 한번 반복되어질 때 은혜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냐? 반복돼야 돼. 반복. 자꾸 반복돼. 왜? 저번에는 그 말씀 통해서 이만큼도 변화가 없고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하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상하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이상하게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좋아져.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뭐냐? 자주 들어야 돼. 말씀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거. 딴 방법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고행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수련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새벽에도 들으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러 나왔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심야 기도 나왔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듣지 않아요 한 기도가 뭐야 응원 부원하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하나님 말씀 안보게 이들이 어제까지 그 얘기를 들었던 별 마음의 감흥이 없는 오늘 세례 요한이 또 밥 먹여서 해주니까 찔리게 오는지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뭐 여러 가지로 변화되거든요. 내 기분과 상황과 감정에 의해 가지고 바뀌거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따르근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한번 따랐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돌아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신앙생활 한번 하다가 한번 봉사하다가 한번 사명 감당하는 길에 들어섰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실 때까지 졸업시켜 주실 때까지 누가 졸업시켜 준다고? 마침표는 누가 찍는다고? 왜 내가 찍어? 내가 왜 졸업해? 내가 졸업하면은 그건 중퇴가 중퇴. 내가 찍으면은 절대 마침표는 아니야. 그건 쉼표지. 누가 찍어 줘야 된다고? 하나님이죠. 쉼표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스스로 찍어버려서 그것이. 그래서 성도의 타락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타락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이 타락. 따르다가 말한 것이 타락.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 하나님 졸업시켜줘 안 시켜줘? 시켜주신. 졸업시켜줘. 지긋지긋 힘든 일 같았는데 어려운 일 같았는데 내 스스로가 마침표 찍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게 해주신. 그날은 와요 안 와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내 인생 신앙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완성이 되어지는 이 따르거늘 이 따르거늘이에요. 끝까지 끝까지 또 하는 게 뭐냐 따르거늘 전적으로 맡긴다 이 뜻이 전적으로 앞에 섰으니 목자로 내 앞에 섰 내 그 줄 섰으니 목자가 좌회전 좌회전 가는 거예요 우회전 우회전 가는 거예요 서 서는 거예요 일어나 또 일어 그건 뭐 가는 거예요 따르거늘이야 그게 따르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시킬 때 법궤를 앞에 놓고 법궤를 따르거늘 법궤 말씀을 따르거늘 야 법궤가 일어났어 이 법궤 위에는 보면은 하늘에 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광야의 대군들이 멀리서도 볼 수가 있어 법궤는 안 볼지언정 거기 떠 있는 낮에는 흰 구름과 밤에는 불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그들이 자 저기 이동하면은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거기서 이탈되어지면 죽음. 아말렉이라는 건 항상 뒤에서 호시탐탐 이탈되어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탈되 기다렸다가 덮쳐버려. 따르고는 자 결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끝까지 가야죠. 우리 인생을 맡겨야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 책임져 주잖아요. 왜? 그분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왔어. 누가?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믿고. 자, 주님께서 38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공생에 나오죠. 첫 번째 하신 말씀. 주님 말씀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 이 녹음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음성이었어요? 녹음은 안 되었어요. 기록은 됐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라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주님께서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야 첫 음성이야 누구한테 줘서 제자들에게 나 따라오니까 어? 니들이 나 쫓아온다고? 끝까지 쫓아온다고? 네 인생을 맡기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알고는 뭐라고 하셨어? 이거 뭐 니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묻겠지. 내게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거냐? 이거 물으시고. 왜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대답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영희 선생님. 무엇을 우하느냐? 무서워봐. 응? 당황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지 않아. 그렇게 많은 거 많아서 그런 건가? 우리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나 저도 뭐 그럴 것 같아. 뭐 목사야, 뭘 구하느냐? 아, 구할 게 너무 많거든. 여러분의 사정을 또 다 알고 있죠. 구할 게 너무 많아. 그럼 아 주님, 잠깐 뭐 이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께서 우리 만나면 그거 물으신다. 뭘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신다. 이 대답이 돼 있어야 돼. 대답이.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물으실 때에 대답을 잘 못할 줄 알고 모범답안 대답을 만들어 주셨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면 참 주님께서 진짜 흡족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잘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이들이 나한테 뭘 구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셨더니 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 뭐라고 했어요? 응? 마태복음 1장 38절 다시 봅니다. 1장 38절 예수께 돌이켜 그 딸하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더니 무엇을 구하느냐 했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높임말로 쓴 거죠.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너희가 지금 나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더니 선생님 오시면 어디 계시지요? 이게 뚱딴지 같은데. 우리처럼 뭐 주님 계시면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저분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지조차 모른다 우리.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할 바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지. 나중에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왼쪽 오른쪽 주님 나라 임할 때에 그때 높이 좀 사용해 주시오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걸 알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건 뭐예요 그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한테 말하기를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엉뚱하죠.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어린이냐는 말을 듣고는 그 말씀을 주님이 따랐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 죄가 사함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진작인데. 그렇죠. 중요한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뭔가를 구해도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란 거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인정하고 따랐는데 그러면은 메시아한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못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물어본 제자가 있어. 누굴까요? 밤새도록 허탕치란 고기 잡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다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은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하나도 없던 고기가 갑자기 생겨서 엄청 많이 잡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요청해가지고 진짜 배가 그의 물에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왔어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보고 기뻐 환호하고 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죄인이 떠나소서. 죄를 용서해달라. 성경이 이렇게 그때 가서 봅시다. 또 나오니까 베드로가 그랬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최선의 것은 뭐냐면은 뭐가 있어? 죄인.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도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예요. 이거 없어서 이게 사라지면 우리 신앙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는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메시아 사역이 최고 중요한 그 능력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어디 사세요? 이런 식의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따라가서 따라가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계신 곳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늘 묻고 하는 거죠. 뚱딴지 같은 엉뚱한 거야 항상 말씀을. 베드로가 보니 이분 메시아야. 자기가 또 이제 아는 거. 확실하게 알았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게 소개를 받지 직접 소개를 받지 못했어. 이런 경험이었어 두 제자처럼. 그러니까 예 메시아를 직접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나서 메시아가 해주시. 말씀에 의지해서 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이 말씀을 믿어줄 수 있는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맞구나. 나는 주인. 이 죄를 용서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 필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처음 믿었어요? 예수님 왜 사랑했어요? 저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우고 하나님 버린 요한이 이 사실을요 너무나도 이게 이제 귀하게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열심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와서 봐 그래. 뚱딴지 같은 걸 원해도 해줘. 예수님께서 계신 거처를 보여주셨는데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처 있어요 없어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 가는 곳이 예수님 처소야. 예수님 여러분의 집에 계시면은 여러분 집이 예수님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처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든 내가 가는 곳은 내 처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집이 예수님이 처소를 만드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처소가 되기를 믿으세요. 된 줄로. 그러면 예수님 처소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때가 열심히 되었더라. 이거 무슨 또 뚱딴지 같이 시간을 다 적어오는 거야. 그 내가 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무조건 유대력에 대한 뭐 몇 시간 더 하라고? 6시간. 6시대가 몇 시야? 오후 4시. 4시. 우리 시간으로. 왜 이런 쭉 이런 기록하다가 시간을 했을까?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의미도 있지만 요한이 생각할 때 메시아를 자기가 만나 영접한 시간인데 메시아를 지금까지 자기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 기록해 놔. 여러분 이 시간이 있어?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던 시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놨어요. 내가 10시. 이런 저는 이 표현이요. 때가 10시 되었다라 이게 너무 귀한 거죠. 이런 데서 눈물이 핑 돌아요. 얼마나 귀했으면 이런 성경을 기록해가면서 그 내가 주님 만난 시간을 써놨어요. 다른 기록 다 중요하지만 이게요. 요한의 그 마음이 뭉클해져. 요한의 마음이 뭉클해. 나는 왜 그러질 못했거든. 예수를 만난 시간이 그렇게 뭐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영혼이 가장 영혼의 때, 영혼의 시간. 요한의 이 만남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여러분 바뀐 거예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여러분 정말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